감추지 못하리 두려움 없네. 속에서도 주 내 검과 방패 두려움 없네. 주 날 앞서 가시고 내 뒤에 계시네. 천군 천사의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는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에 살림 여러분 목소리로 주님 Thank you.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목소리를 올려드릴까요? 주 높고 위대하시면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수 없이 몰아치는 태풍 같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 내 주 영광을 나조차 모르게 내 고통이 사라지네 나는 안에 너무 아름다우신 아멘. 비상금 우린 주의 기업 은혜의 바다 속에 빠져가네 저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그 순간 나의 마음은 변화되네 난 멈출 수 없네 주의 난 멈출 수 없네. 주의 길을 따라 가리라. 예,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거룩하신 영이 이곳을 다스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이곳 가운데 저 하늘 끝까지 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 사랑 앞에 반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간구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 가운데 확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곳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터져나올 정도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 손이 우리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저녁에 일어난 선교사들입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절대 패배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천국의 놀라운 축제가 매일과 같이 일어날 것임을 축복합니다. 가장 크게 누리고 싶은 그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족함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왕, 다시 일어나 부족함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Two, three, go!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아멘. 주의 임재 신경 쓰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건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금 상태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